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여호와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할 수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악기를 잘 다룬 사람이 누구예요? 악기를 잘 다룬 사람. 몰라요? 다윗. 다윗이 얼마나 악기를 잘 다뤘냐면 사울이 악신에 미쳐 있어요. 마귀의 악신에 미쳐 있어요. 그럼 다윗이 가서 기타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타와 찬양 소리가 얼마나 좋았다는지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악신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그 악기를 통해서 사울의 영혼에 있는 악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풍속사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못해도 하나님 여러분 찬양이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좋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에 은혜를 주실까, 성령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빠 다리 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일어서서 손들고 또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거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답이 있어요. 빠른 곡이 나올 때는 우리가 기뻐 춤추며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느린 곡이 나오면은 그 가사에 은혜가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 은혜를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임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빠른 곡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Because of you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문에 언젠가부터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장로교회 콘서트 가서 보세요. 장로교회 예배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예배를 다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옛날 장로교회는요 경건하고 조용히 예배 드렸어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오순절 교회는 조용하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장로교회는 막 시끄럽게 예배 드리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집에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큰 대형차 옆에 플라카드를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오순절 역사가 살아가는 예배. 아 장로교회가 옆에 플라카드를 그렇게 붙여놨어요. 오순절의 역사가 살아나는 예배. 자기네들 오순절이 뭔지 알아? 예? 성경을 다 보니까 알아요. 오순절을 어떻게 섬는 역사가 있는지. 장로교회들도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예배는 지금 막 변화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 오순절 교회는 변화가 안 되고 계속 퇴보하고 있어요.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바뀌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바꿔보세요. 내가 주인공이다. 누가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주인공이냐. 아니 기뻐 춤추며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못해. 왜?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나요? 죄가 많아요? 저도 죄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여러분 죄가 하나님이 사해주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데요 옆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그대 방을 아멘. Thank you.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소가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또 우리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내 영혼의 아픈 병, 내 육신의 병, 내 신앙의 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허리끼리 있는 모든 죄,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찾고 부르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오 능력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을 믿습니다. 우리 반석 되신 예수님, 우리 능력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대신 옷에 다 벗어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께 함께 우리 영광을 드립니다. 큰 박수로 은혜가 누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같이 인사하실 텐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곳저곳 곳곳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국장 유수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다리시지요? 저도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들을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련의 주제를 소리, 성경 말씀에서 더 보이스라고 하는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 제가 정했습니다. 왜 소리일까요? 왜 소리일까요? 이 시대가 예수 이름을 외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 이름을 외치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만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내일이 있고 또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고자 정말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정말 그 소리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 앞에 서게 될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리 더 보이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함께 예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네. 총장님께서 오늘 인사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급하게 사모님께서 제가 그 사모님께서 좀 수술하셔야 될 일이 급하게 생겼다고 하셔서 오늘 갑작스럽게 오지 못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대신 제게 꼭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또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우리 총장님 사모님을 위해서도 그 건강을 위해서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뭐 선교사님,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꼭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문종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또 귀한 인사의 말씀 함께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광산교회 다녀가는 강문종 목사입니다. 제가 인사를 살아나오고자 우리 신학교로서 연령을 나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신학에서 우리 훌륭하신 원장 김희자 선교사님을 보좌하는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이 같이 제가 모시고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미래 우리 교단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우리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기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래의 우리 교단을 이끌어 나갈 귀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잠깐 왔습니다. 유럽의 경제학자 가을 브레이라는 사람이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라는 책을 써서 유럽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확실한 거예요. 21세기도 그 다음 세기에 온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1636년에 매사추세츠에는 하버드라는 전 세계의 가장 놀라운 대학이 지어졌습니다. 총장을 지내는 존 하버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이 시대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따를 지도자가 없다. 또 이 시대는 노래할 만한 노래가 없다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따를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열심히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찬송입니다. 아멘. 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우리는 아직도 따를 지도자가 있습니다. 노래할 만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아멘.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김동길 교수가 한국 청년들에게 책을 쓰셨는데 길을 묻는 그대여, 내가 길을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 길을 묻는 청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노래하면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갈보리에 쓴 불확실성 시대에 살지만 확실한 목표를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많이 훌륭한 분들 계시는데, 목사님들도 우리 유수연 목사님도 영어도 잘하시고 연대 석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컴퓨터 잘하고 왜 이거 하냐, 이게 죄이거든요. 아, 네. 예, 우리 젊은이들 또 이 사람들이 제일 보람있고 제일 행복한 일이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우리 김종균 목사님도 연대 석사학위를 했고 제가 선배예요. 저를 85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왜 우리 이런 일을 할까요? 가서 돈 벌어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생명력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거 돈 안 벌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은 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야, 이거 못한다, 이거. 만약에 내가 주의 종이 안 됐다면, 이거는 아마 금방 때려쳤을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학 교수 되는 것도 좋고, 음악가가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이 집회가 정말 의미 있는 집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집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면 신학교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사명자들을 신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는 거죠. 여러분같이 똑똑하고 예쁘고 정직하고 훌륭한 여러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남녀 종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사도 바울은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를 부른 전에는 뭘 했느냐, 전에는 길르앗다스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미래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역사학자 페놀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말씀을 듣고 정말 찬양을 듣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잊지 못할,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UPC 우리 교단이 미국에서 지난해에도 8,200명이 모여서 텍사스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다음에 300명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300명이나 작년에 또 나왔어요. 또 오늘 이렇게 소수가 모였지만 여기서도 정말 우리 교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정원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또 이 대회를 인도하는 우리 유선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조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날이다. 아멘.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성사님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 말씀을 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이사 성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I'm so happy because of him. Who is him? Jesus Christ. 정말 오늘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제가 38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준승이는 어디지? 준승이는 아버지 예수님인데 한국 나이로 지금 5살, 미국 나이로 3살 반이거든요. 준승이는 저보다 35년을 앞서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낳는다는 것은 어느 보배보다도 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복된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을 부르셔요. 너무나 어릴 때 불러서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불렀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가 복중에 있을 때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 경안이에요? 장안이에요? 명안이에요? 정안이? 형안? 어떻든 형제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The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늘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한번 귀를 쫑긋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아까 우리 고 목사님께서 I can dance, I can sing, I can lift up my hand because of Jesus.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손뼉을 치고 댄스를 하고 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고 정말 오늘 수고하시고 이 준비한 데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제가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 유 목사님은 지금 통해 청년국장님과 엄청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매일 오랫동안 기대했습니다. 그럼 오늘 아주 멋진 하나님의 음식이 들리는 그런 말씀을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뒤에 오신 우리 재무 목사님, 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는 찬양 한 잔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라,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헌금 기도는 헌금 찬송이 빠른 게 좋아요. 우리 다 처음 다운해가지고 제가 본인이 미국이 힘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다 찾으셨죠?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너무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나눌 때 교감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까지나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인정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추더라도 믿음이 안 좋은 분이 있고 이걸 다 맞추더라도 맞추면 기준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 사람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 안다. 이 사람 안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네. 이 사람 요즘에 랩하는 사람 있죠? 랩하는 분인데 랩은 보통 욕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한다. 예수님 얘기한다. 가장 정직한 랩, 가장 착한 랩 해가지고요. 요번에 쇼미더 머니에서 우승을 했죠. 이 사람 모르면 기독교인 아니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 사진. 이 자매님 내가 한 번도 본 적 있다. 네, 사진으로 한 번 본 적 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있다. 이 자매님은 기독교의 모든 영상이 한 번씩 나오는 자매님이시죠. 자, 그러면 저기 세 분 중에 이름 뭐죠? 국진영 대리? 또 그 옆에 대리. 둘이 이름 뭐예요? 오승호요. 오승호형 대리. 또 옆에 대리. 이명. 이형 형이요. 이명경.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 이 부편을 보고 내가 뭔가 딱 떠오른다. 아, 저기 세 사람 뒤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다 맞추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 자, 자, 153은 뭘까요? 우리 설명 드릴게요. 뭘까요? 153? 저 하나님이 저기 가서 물고기 잡으러 할 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 예수님.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투명 자매님께는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실 때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좀 있고요. 사실 문득 이번 주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할 때 강사의 이정원의 이름을 딱 보고 아예 안 가야겠다. 아예 안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아, 우리 이수련 목사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주님께서 고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유수연 목사가 강사의 네 이름을 썼더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 주님이 나를 선택했더라면 분명 뭔가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 명령 따라 기쁜 마음으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을까요? 보통 다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사랑을 주고하라, 사랑을 기뻐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합 오순절교회라는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게 유행했잖아요. 싸이월드. 그래서 사진 올리고 싶어가지고, 디카를 사고 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신학생 한 명 만났는데 그 순복음 신학교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 신학생이세요? 아, 저도 예수 믿습니다. 뭐라고 물어봤겠지, 저한테요? 어느 장로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모를 거예요. 아, 뭔데요? 연합 오순절입니다. 연합 오순절이요? 아니, 착각하신다던데요. 오순절, 그냥 오순절이 아니에요. 연합 오순절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합 오순절 UPC 아니에요? 어, 예, 맞아요. 와, 미국에서 오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예? 저 한국에 있어 사는데 맥 한 번도 못 나와봤는데. 아니, UPC는 미국에서 유명한 교단 아니에요.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초등부터 보험 에덴교회라고 있어요. 아, 한국에도 연합 오순절 교회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열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거짓말들을 이분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연합 오순절 교회가 뭐예요? 아, 연합 오순절 교회는 순복음적이고요. 순복음파고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그래요. 아니, 사람들은 연합 오순절을 순복음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연합 오순절이 순복음적입니까? 초대교회죠. 어, 저한테 막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떤 피해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서 어디 가서 연합 오순절 교회를 말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미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피해식과 열등감과 어떤 그런 비교식한 상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대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그렇죠. 사무엘의 성대는 아이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지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아니 사무엘상 3장 20절. 사무엘상 3장 20절. 우리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3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여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저 단에서부터 부엘까지 부엘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80km. 와. 우리 윤유한 형제님 어디 계세요? 오늘 인천에서 읽었는데 몇 킬로였어요? 킬로수가? 아, 300킬로요? 제가 저희 청년에서 읽었는 데가 100킬로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180킬로 밖에서도 여러분을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은 시간과 장소 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들,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진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걱정 있으시죠? 오늘 왔는데 좀 뭐 이게 가스벨 좀 안 잠근 거 온 것 같다. 혹시 여기서 나에게 좀 걱정이 이런 걱정이 있다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아니 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좀 이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게 좀 내 삶에 좀 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없어요? 한 사람이 좀 얘기를 해줘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와서 자, 걱정이 하나 있다. 이거 좀 해결하고 싶다. 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을 통해서 조언도 우리 제가 연결해 주실까요? 난 걱정이다. 걱정 없어요? 걱정이요? 네, 당연히 좀 말해주세요. 막상 거친 거는 학업? 학업. 어떤 걱정? 그 취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할지. 아. 네. 신학교 맞아요. 신학교 맞아요. 누가, 이거를 누가. 자, 자, 한 번만 더. 난 걱정이 있다. 예수님 안 믿다.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서. 아하, 할렐루야. 흠박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걱정들이 많으면 제가 설명이 안 되는데. 담배를 못 끊겠다든지. 그런 말 해야 되는데. 그 삶 가운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은데.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강문영 목사님께서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제가 청주대교회에 갔을 때 이정 목사는 다 좋은데 끈기가 없어. 그 끈기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내 삶에 있어서 자꾸 열정으로 나아가다가 끊어버리고 중간에 멈췄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친구도 없어요? 왜 내가 친구도 없어? 조충현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 조영민 목사님 저보다 네 살이 어려요. 다시, 다시. 조영민 목사님. 아, 친구 없더라고요. 친구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친구 없었던 이유를 예수 믿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롤모델은 누구였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강도 있죠.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다이어트야.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그죠? 노름도 하고 그러다가 죄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을 때 예수님 주님 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가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 맞잖아요. 아니 자기가 이걸 다 누리고 세상 친구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죄질 좀 다 짓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MT도 안 가고 주일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이래서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깨달았어요. 내가 친구가 없다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은 지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덕교를 생각하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거는 자존감이 낮은 피해식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착각인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요 예수 제대로 믿는 청년들을 찾고 있어요. 오늘은 세상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향기로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청순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피해식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요. 제사장은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죠? 세상 가운데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에서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생긴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어서 생긴 나의 그런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걱정이 많은지 생각해봤더니 왜 나의 자존감은 이렇게 낮을까 생각해봤더니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남들보다 못할 거란 생각 남들이 나한테 피해받았다는 생각 이런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밖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피해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 열등감 가운데 연하고 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연하고 순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계단에 떨어뜨려버렸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물 한 병만 주세요. 다음. 자, 왜 우리가 비교식 가운데 살고 있느냐? 왜 우리가 열등감 가운데 살고 있느냐? 왜 우리가 그 열등감 가운데 피의식 가운데 살고 있느냐? 왜 우리가 패배감 가운데 살고 있느냐? 다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 이미 누가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죠? 뱀이 뭐라고요? 한번 먹어봐. 그죠? 맛이 끝내죠. 한번 먹어봐. 한번 잡숴봐. 그래가지고 사람을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별로 없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내 했던 행동.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불을 열고 심하로 삼았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기를 감추기 시작. 다음.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 줄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기가 자꾸 숨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열등감이 생겼어요. 이런 열등감 가운데 뭐가 생겼을까요? 피해식이 생긴 거예요. 피해식. 자, 피해식은 뭐 하는 건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받았어.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사람은 다 내 탓이지만 정말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남 탓, 남 탓. 자, 그럼 시작. 다음 부터.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얘기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래요? 아우 죄자 때문에 먹었던 내가 하나님이 죄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저런 쓸모없는 여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아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처음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 하와를요? 자 다음 부터 해보세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라. 처음에 하나님이 혼자 있는 자기에게 여자를 만들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아 여인은 나의 뼈 중에 뼈여 나의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평생 사랑하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입니다 고백했는데 뭐래요 이제?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저 쓸데없는 자도 먹으라고 하세요. 왜 저런 여자를 들어가지고 아 제대로 된 여자 주지 그랬더니 하와가 뭐래요 그 다음에? 다음 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뭐래요 이제 하나는? 아 뱀 때문에 왜 뱀 때문에 아 저 뱀이 한번 잡숴봐 그래가지고 먹어봤다고요 저 뱀 때문에 뱀 하나님 버튼에서 마시면 저 뱀은 남탓하고 그죠? 자꾸 숨으려고 하고 이건 뭐예요?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비교의식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어떤 일을 할까요? 사망에 있는지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죠? 내가 죽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 무서운 것이죠. 2000년대 초에요. 우리 감정사님은 정말 신기하게 종교개혁이 몇 년인지 하버드대학교 먼저 시작해서 다 하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대충 하는데 저는 부럽습니다. 2000년대 초에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1위가 되어버렸어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도 멤버를 다니고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나라인데 개발 도상국도 아니고 후진국에 속하는 그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왜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수가 1위냐?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라는 인터넷도 없고요. TV도 없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더 잘 사는지 누가 나보다 더 못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처럼 못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아니요. 없는 것보다 더 많아지려고 하니까요. 비교의식이 없으니까요. 열등감이 없으니까요. 피해의식이 없으니까요. 패배감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비교의식 하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교의식이 비교의식을 말하면 열등감과 패배감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저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비교의식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코에 뭐 붙인 거예요? 큰 소리로. 나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나는 특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 나는 정말 특별합니까? 아멘. 난 너무 특별하다. 큰 목소리로. 난 특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특별할까요? 왜 특별할까요? 와. 여러분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 하지만 쌍둥이들조차 100%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범죄자들을 뭘로 찾아요? 유전자나 지문을 찾잖아요. 그죠?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거 똑같은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르다는 건 뭘까요? 다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어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가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체가 작품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대 어떤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뭐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누구의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 알았어. 이 그림 작품입니까? 아니면 상품입니까? 작품. 왜 작품일까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작품에는요, 오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웃음. 우리 소련남이 같은 이쁜 웃음이 없어요. 아,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예전에 눈썹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문제였어요.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작품입니다. 만약에 눈썹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 작품에 우리가 눈썹을 그려야 될까요? 자, 다음 사진.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그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대로 작품입니다. 그걸 쌍꺼풀 수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코 높여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저요. 좀 봐줘야겠는데. 우리 그대로가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좀 찢어지거나 또 구겨지면 작품이에요, 아니면 상품이에요? 그래도 작품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사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그림이죠? 조용히 많지. 오, 너무나도 잘하시네. 이 작품의 작가는 누구죠? 네?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다음 사진.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나리자가 조금 난 것 같아. 최고의 신발이 조금 난 것 같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모나리자는 하나밖에 없고, 그죠? 이 최후의 신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의 선수를 끊지 못한다면 여전히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살려고 하고 남들도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내가 좀 기분이 좋아하고 누가 이 비판을 당하면 나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무하고 우리 그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간다는 거, 나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것, 나의 가치관을 알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요, 나를 잘 아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 걸까요?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침례는 성령을 받기 위한 어떤 과정일까요? 방법일까요? 나를 잘 알아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분이라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는 내 작품인데요. 내가 그것을 알아가면요, 내가 그걸 알아가고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비교의식 가운데, 피해식 가운데 여전히 숨어 살고 가려 살고 남탓 니탓하면서 싸우는 나의 자신들 보자로부터 먹어버린다고요? 예? 물이 흐르죠. 기쁨의 강이 흐르죠.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시죠? 네. 그죠? 그렇다면 신앙 자체는 뭐예요? 기쁨인 거죠. 신앙 자체에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우리 실패했다 생각합니까? 아직도 비교의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아가면은, 이제 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건 뭐죠? 강하고 담대하는 캐나다 그래픽 작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작품이냐, 아니냐는 뭘로 구분이 될까요? 네? 뭐라고요? 아니요.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저 빨간색 보이죠? 도장을 빵! 그죠? 도장을 빵! 믿음은 뭘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 뭘까요? 이걸 잘 알아야 시장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해요. 은혜는 뭘까요? 그냥 오늘 오태원 목사님이 좀 기분 좋은 찬양한 거, 오늘 이재원 목사님이 신나게 뭐 재밌는 얘기 했다든지, 아, 내 마음 즐거워. 아,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여러분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죠? 장사된 지 며칠째 만에? 3일째 만에? 부활하셨어,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작품형을 인정하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그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사단에게 선포하고,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작품이 하나 때 뭘 찍어준다고요? 도장이 딱 찍혀야 작품이 됩니다. 그렇죠? 도장이 딱 찍혀야, 그죠? 도장이 안 찍혀있으면 작품이 아니죠? 도장이 딱 찍혀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뭡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고, 그죠? 나를 지으시니까 누군지 알아가려는, 그죠? 뭘까요? 성령을 통하여서 한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뭐 해야 받는 거예요? 네? 회개? 성령 부르짖어 받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면은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자리에서 내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누구에게 내가 선물을 준 적 있다. 선물. 선물. 네, 누구에게 줬어요?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왜요? 왜 줬어요? 예배 잘 들어서. 예배 잘 들어서. 자, 또. 누구한테 오늘 줬어요? 예? 경환이한테 왜 줬어요? 그냥 줬어요? 선물은 어떤 조건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어떤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주는 것은 그냥 교환품이거나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정말 사랑해서, 그죠? 정말 좋아서 이게 선물인 것이죠. 그 사단은요 조건 중심이에요. 조건 중심. 어떤 조건 중심이요? 그 세상은요 스펙을 많이 따지죠, 그죠? 스펙. 내가 무슨 자격증 있고 어떤 대학을 나왔거나 주님 뭐로 하세요? 나와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마시죠. 스토리로 마시죠. 스토리로 마시죠. 자, 사단은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떡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그죠? 또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라, 그죠? 그럼 뭐 할 것이다? 내게 절해라, 그럼 뭐 할 것이다? 어떤 조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은 뭘 원하십니까?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다. 따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따라, 이 믿음이 네 딸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풍병자야, 네 믿음이 뭐라고요? 넌 제사를 받았다, 넌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준 거 뭐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 백성을 인쳐주셨다는 거. 그럼 뭔 차이예요? 그러니까 침대받으면 내 죄는 다 사라진 겁니까? 나는 이제 깨끗한 것입니까? 못 느껴요, 그죠? 침대받으면 못 느껴요. 왜? 첫 번째 이유는 관계 없이 받기도 했고 그냥 교육만을 받기도 했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모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다르게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 세우니 뭐라고요? 그 반석에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즘날 교회가 왜 자꾸 문을 닫고 오늘날 성도들은 왜 무너질까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를 방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어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방어하는데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정 예배할 때, 그죠? 아까 우다니 목사님 얘기하실 때 사업이 악신 걸렸을 때 다윗이 뭐 했다고 했죠? 아킬레스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악신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엄청 머리가 삐죽삐죽 쏟았어요. 많이 듣던 소리겠지만 오늘 느껴진 것은 뭐냐면 다윗은 뭐를 했냐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강렬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렸을 때 그 악신이 떠나갔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성도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신앙은 절대 실패한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등감 가운데, PhD 가운데 나를 자꾸만 그것에 빠뜨려서 중독 가운데 빠뜨려보면 안 돼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버릴까요? 왜 그런데 우리 에너지를 쏟아버릴까요? 진짜 예배 드릴 대상을 모르고 그 대상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못 쏟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원님 좀 반주 좀 주시겠어요?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PhD 가운데 살았는지, 얼마나 열등감 가운데 살았는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들어보셨나요? 칭찬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칭찬은 뭘까요? 저는 그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주셨을 때 하늘의 점수를 드렸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 저는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왜 평화의 상징일까요? 비둘기는 왜 평화의 상징일까요? 혹시 흰 비둘기 무슨 뜻 있죠? 마술사들이 이렇게 딱 꺼내서 보는 흰 비둘기, 그죠? 흰 비둘기는 왜 평화의 상징일까요? 뭐 다른 수준도 다 그렇겠지만 흰 비둘기 변화에서는요 비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새가 그 기름을 참 많이 바른답니다. 발라가지고요 그 비둘기 때문에요 고물이 안 묻는데요. 안 묻는데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라는 비둘기의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타고나지 못해. 나는 엄마도 없어. 나는 아빠도 없어. 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야. 나는 남편도 없어. 나는 아내도 없어. 나는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해. 나는 가출을 한 번 해봤어. 나는 담배도 피웠어. 나는 아무도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런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단 한 분 누구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태어나셨는데 좋게 태어났습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저기 좋은 노예로 태어났습니까? 여관도 없어서 마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말불가 낙이 불가 맞다고 낙이 불에 태어났죠. 그리고 무슨 직업에서 태어났죠? 그때 가장 천대신 가운데 목수의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욕을 먹으셨습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창녀와 왕이라는 사람이 외국인들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떼면서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 마을에서도 조차 인정받지 못하셨지.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으로 나눠다 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러고 계세요. 이 가운데 중요한 게 가리고 있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다리였을까요? 안 다리였을까요? 안 다리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요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고문할 때 제일 못했던 일이 뭐냐면 발가 벗긴다고. 발가 벗긴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대요. 발가 벗긴 것만큼 괴로운 게 없대요. 저는 어떤 공부했던 사람이 질문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생 여자들 그냥 벌거벗겨내면 그냥 다 붕대요. 그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그런 거예요. 남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내가 저 가치관을 들어가서 나의 가치를 되찾는다면 세상은 왜 나를 뭐라 할 거예요? 세상은 네가 어디 가겠냐 너는 이정원이야 그러겠지만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틀려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은 틀려질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누군가 저 강사 내 이정원이라는 이름을 보고 아 안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겠지. 뭔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그래? 나는 특별하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것은 성령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 거의 다 받으셨는데 당황스러워요. 예전에 사진 보니까요, 몇백 명씩 어떤 침례탕에서 침례받은 사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수련회 때 누군가 성령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곳에서 침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3박 4일 동안 불지에 만든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작품인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 그걸 안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성령 부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주님은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주님의 능력을,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들과 더 잘 살려고 했고, 남들과 뒤처지면 못 사는 인생이라고,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